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평안남도 숙천군과 문덕군의 농사 실태를 현지에서 료해했습니다. 총리는 서해 곡창지대인 숙천군 12삼촌 농장과 문덕군 용림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모내기를 다그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용농물자 보장을 따라 세울 때 대한 문제들이 강구되었습니다.